이 시간에는 너리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샘물토의 소. 샘물토에 물을 길러 동이 이고 나갔더니 빨래하던 군인 동무 슬금슬금 돌았네. 슬그머니 바라보니 그 솜씨가 스트르지 부끄러워. 계속해서 분조농사 꽃이 피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정달새 노래하는 내 고향. 이웃수 흉륭가극 금강산의 노래 중에서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땅과 농민. 아 이상으로 너리 뮤곡 보내드렸습니다.